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우리는 빈토에서 시작하였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작사, 리봉룡 작곡인 가요는 주체 69, 198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렸던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민의 불타는 교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낭만적인 삼박계통의 리듬을 타고 넓은 음역에서 자연스러운 음진행을 이루고 폭넓게 울리는 선율은 사색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가장 어려웠던 벚꽃곤소리 나날이 우리 민이 발휘한 용적 위훈을 뜨겁게 새겨주는 뜻깊은 명곡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촌룡아리 사과바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곤 작사, 안종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백삼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촌룡아리 사과바다는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의 은덕 아래 나날이 꽃피우는 인민의 행복을 노래한 민요풍의 가요입니다. 가요는 촌룡아리 주체시대의 새 풍경을 펼친 고산 과수종합농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모시여 우리의 행복이 있으며 이 행복은 더욱 활짝 꽃피어날 것이라는 천만 국민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새 전설이 꽃피어나는 조국의 복찬 현실을 풍부한 시적 정서 속에 생동하면서도 심오한 철학성이 보장된 주옥같은 시호들로 노래한 가사의 높은 시 형상은 민족적 정서가 짙은 흥겹고 낭만적인 선율 형상과 훌륭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도대저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손율은 매 악단을 시종일관 약박으로 시작하면서도 안땅 장단과 민요풍의 특성을 살려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이 나게 잘 형상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요는 나날이 꽃피는 우리 민의 행복의 기쁨을 훌륭한 시 형상과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음악 형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서 전체 군대와 인민의 사랑 속에 논리 풀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